지금 상황에서. 전혀 훈련, 학교에서 안 배우지, 그런 거. 응? 학교에서 뭐, 그걸 가르쳐 주는 수업이 없잖아. 어떤 주제를 놓고, 그러니까 레포트를 써라 그래도 애들이 다 상상력이 가득 찬 레포트를 써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내준 숙제가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갖다가 이게 진짜로 막 쓰면은 A4 용지로 한 10매 정도 써야 돼, 분량이. 근데 그걸 내가 지금 한 매로 내가 딱 해오라고 그랬잖아. 이것 또한 굉장히 그 도전되는 이 과제거든. 어떻게 해서 이걸 한 매로 줄이느냐. 그러니까 한 매라고 하면 한 문단씩이지. 대개 A4 용지의 한 매가 네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빡빡하면 다섯 문단인데. 그러니까 다섯 달러 글쓰기가 이제 A4 용지 한 매인데, 이게 지금 하나의 주제를 갖다가 여섯 줄씩 딱, 다섯 줄씩, 5, 4, 20. 다섯 줄씩으로 딱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공부라, 이게. 이거를,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 과제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겠어요. 그 전에,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관련된 얘기를 하나. 지금 제가 그 가담하고 있는 웹사이트 알레스텔레넷에 어떤 그 철학과를 지망하겠다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나 썼어. 전에 뭐 철학과 수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이라고. 그래서 뭐 교수가 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뭐 철학과는 돈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고생 고민이다. 그래서 내가 답을 써줬지 거기다가. 교수가 되는 건 건강한 몸으로 빨리빨리 아는 것이다. 건우 이리 앉아, 사이에. 교무실 가. 너 이리 와, 건우. 살 빼. 너 그리고 너 지금 몇 킬로야? 80이요. 80? 네. 너 9월 달에도 수업 신청했어? 예. 9월 달까지 5kg 빼. 너무 뚱뚱해. 뚱뚱하면 공부 못해. 예. 빠른 시간 안에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아, 우리 예. 집에서 하숙해. 그럼 빠져. 우리 애가 말했어. 너 찾아간다고 말했어. 이 녀석이 우리 아이랑 같은 학교 다녀. 1학년. 우리 애가 3학년인데 우리 애가 밴드부 부장이거든. 양아치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1학년 7반 이건호 내가 말했더니 걔 볼에 살 많더라 그랬더니 볼살 다 없애주겠다고 그랬어. 밴드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몇 학년 몇 반이야? 1학년 7반이었는데 이건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밴드부에 187인 형이 있어. 교회 가서 너 이렇게 쫙 눌러버릴 거야. 막 압축시켜. 지파일로 압축해버릴 거야.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이 그렇게 이제 저번에 물어봤길래 제가 여러분들 건강한 몸으로 평생 공부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생 동안 공부를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 그것에 비하면. 어? 경민 그지? 어? 너 대학원 다니잖아. 대학 교수가 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 평생 동안 건강한 몸으로 정말 쉼 없이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 그저 진리에 대한 사랑 그 자체만을 놓고 나라는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다 죽고 가는데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지난번에 그런 걸 물어보길래 내가 그걸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뭐 주저리 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황이나 이희 같은 대학자가 없는가? 왜 그리고 한국 사람이 서양 철학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왜 한국 사람이 서양 철학을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하기가 좀 귀찮고 이황이나 이희 같은 대학자가 왜 없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딱 떠오르면 혼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없지? 뭐 이씨 가문에만 학자가 나오나? 뭐 이렇게 헛생각을 쫙 해. 헛생각을 쫙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딱 됐을 때 우리가 맨 먼저 참조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학생의 질문이 뭐냐면 조선시대에 이황이나 이희 같은 성리학자들이잖아요. 없단 말이야 지금은. 그럼 그런 의문이 딱 떠올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의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되겠는가. 먼저 질문을 쪼개보는 거야. 이황이나 이희 같은 학자는 조선시대 성리학자죠. 그럼 조선 성리학이 조선 자생적 학문이에요? 아니죠. 조선시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려시대 때 안양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죠? 그게 안양의 생물 연대가 1243년에서 1306년이야. 가장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로크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연구를 해야겠다. 궁금하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인 데이터를 찾는 게 제일 출발점이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내준 숙제 있죠? 그거 할 때 역사책을 보는 게 제일 먼저야. 역사책을 보는 게. 그러니까 아까 서양 문명의 역사? 그거 누가 봤다고 그랬지? 예. 네. 누구였지? 서양 문명 역사. 그거부터 보는 거라, 이를테면.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1243년에서 1306년까지 살았던 안양이 들여왔다. 일단 그 팩트,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1392년에 건국됐어. 조선이. 태계 이황이 1501년에서 1570년이고 율곡 이이가 1536년에서 1584년이에요. 생물연대가. 아주 기본적인 역사 데이터가 일단 안양 생물연대, 조선의 건국연대, 이황과 이이의 생물연대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안양에서 이이까지의 거리가 200년이에요. 200년. 2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조선시대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성리학자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답이 참 어렴풋이 보이지. 왜 한국에서는 그런 학자가 없느냐. 아직 20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일단 답이 간단하게 나와버려. 그리고 그 정도 되려면 이나 이황 같은 학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선시대가 어떤 나라야. 성리학이 국가 공식 학문인 나라죠. 나라에서 그거를 외우게 하고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 짓을 200년을 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라고. 1392년에 조선 건국인데 1501년에 태계 이황이 태어났어요. 율곡 이이가 1536년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이 세워지고 율곡 이이가 나올 때까지 200년은 걸렸잖아요. 200년 동안 나라에서 때려 박은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지금 200년 동안 그거 지금 아직 안 했잖아. 철학과 다 없어졌는데 뭐.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가장 이 사건하고 관련된 자기가 의문을 갖고 있는 과거사에 어떤 의문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먼저 찾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제가 내놓은 과제 여기서 출발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들이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명예혁명. 그렇죠? 정치적 사건. 뭐 맞아? 예. 뭐야? 질문이 뭐였다고? 첫 번째 문제가? 네, 정치적 사건입니다. 영국 정치사, 근대 정치사에서 명예혁명의 위치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명예혁명,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언제 있었는가? 명예혁명을 둘러싼 팩트. 명예혁명을 둘러싼 팩트. 근데 지금 2번, 3번 이렇게 가면 내가 네덜란드하고 잉글랜드 얘기를 했잖아요. 명예혁명이 분명히 네덜란드와 관련돼 있지. 그러니까 질문이 2번, 3번, 4번이 가는 거라. 4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지. 4번은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팩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4번을 추론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4번을 하면 무지하게 잘했어요가 되는 거다. 그래서 1번이 출발점이야.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명예혁명. 그러면 거기에 지금 윌리엄이 오렌지공 윌리엄이 걸려있고 오렌지공 윌리엄이 네덜란드 총독이었죠. 네덜란드가 걸려있고 일단은 그걸 하려면 가장 먼저 참조해야 될 책이 뭐냐? 지금 옛날에 기린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이 저한테 있긴 있는데 지금은 책이 안 나오니까 안 가져왔어요. 기린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앙드레 모로아가 쓴 영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사. 일단 그걸 참조. 아니면 옥스퍼드 영국사. 그걸 참조. 일단 영국사를 봐야 되는 영국사. 네덜란드 사는 우리나라에 안 나와 있어 지금. 영국사를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영국사. 그러면 정치적 사건으로서 명예혁명 이것에 대해서 누가 한번 발표해 봅시다. 준비 안 했어? 숙제한 사람? 1번 제일 쉬우니까 지금 얼른 하려고 그러는데. 좋아. 네, 1번 정치적 사건으로서 명예혁명? 예, 네, 명예혁명 앉아서 하면 됩니다. 아, 앉아서 해야지 그러면 누워서 할 건가? 명예혁명은 1680.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 크게 또 봐봐. 예. 명예혁명은 1688년 영국 의회 의원들이 당시 영국의 왕이던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월리엄 및 메리 부처를 불러들여서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 사건입니다. 왕위 교체 당시에 유혈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게 되었는데요. 이 명예혁명의 결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경제적 결과인데, 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제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국가의 재정 정책의 주도권이 국왕에서 의회로 넘어갔다는 점이 가장 지속적인 명예혁명의 정책. 국가의 재정 정책의 주도권이 의회로 넘어갔다. 왜냐하면 윌리엄 공이 의회의 추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 더, 오렌지공 윌리엄, 이제 네덜란드 말로 하면 오라네공 빌렘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네덜란드에 있게 됐죠? 원래 영국 사람이잖아. 그것까지 몰랐지. 그러니까 느닷없이 영국 사람들이, 야, 이번에 이 왕 안 좋아. 갈아야겠어. 그래갖고 막 전국적으로 막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응? 네덜란드에 있는 빌렘이라는 애가 괜찮다더만. 마누라 메리도 똘똘해. 그래갖고 데려온 거야? 이건 아니잖아.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걸 생각 안 해봤어요? 원래 영국 사람이었죠. 빌렘, 그 옆에 있는 사람. 끄떡끄떡 했는데. 제가 여기다 적어오진 않았는데, 찰스 2세의 아들이었던가? 그래요. 그리고 종교도,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니라, 퓨리탄이었고, 네, 퓨리탄이었고, 그 부인이었던 메리 스튜어트는 제임스 2세의 장이었고, 아. 그리고 종교 자체가 국교도, 영국 국교도. 국교를 믿고 있어서, 아. 종교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었고, 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왕이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야겠는데 아무나 듣보잡을 데려올 수 없잖아. 아, 이거 안 된다. 큰일 났다. 변희재 고소 들어와, 이거. 세상에 별 뜬금없는 놈들이 사람을. 데려올 수 없는데, 지금 영국 의회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성분조사를 할 거 아니야, 성분조사를. 그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존 로크 당시에는 영국에서 국교도냐, 그 다음에 퓨리탄이냐, 개신교냐, 그 다음에 카톨릭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그것까지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라. 명예혁명 얘기할 때는. 종교 문제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교가 극심한 분쟁의 단계로 들어선 거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부터야. 그전에는 없었거든, 그게. 한국의 특징이야. 근데 서양 사람들은 30년 전쟁도 종교 전쟁이었죠. 종교를 아주 이를 갈아붙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드시 짚어줘야 돼. 즉, 명예혁명이라고 정치적 사건으로서 명예혁명 그럴 때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할 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고려되는 사항들이 첫 번째로는 우선 영국 계통의 왕족 출신일 것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 문제에 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종교 가지고 싸움이 날 일이 없을 것. 이게 고려돼야 되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근대 세계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폴리틱이 아니라 폴리티컬 이카노미, 정치적, 경제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지금 오라네공 빌렘, 즉 오렌지공 윌리엄이 네덜란드에 상당한 정도의 영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걸 조사한 사람이 있어. 지금 남아있는 빵을 다 그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있어요. 그게 있었다고. 그게.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오렌지공 윌리엄을 갖다 이렇게 왕으로 하잖아. 그러면 그 네덜란드에 있는 윌리엄공의 영지가 영국계 되죠. 거기서 나는 것도 얘네가 닦아먹을 수가 있거든. 요것도 상당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네덜란드하고 영국 사이에 경제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 굉장히 이게 명예혁명이 중요한 사건이. 그래서 지금 존 로크에게만 영광된 만년을 보장해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뉴욕 있죠, 뉴욕. 미국의 뉴욕, I love 뉴욕, 뭐지, 이제, 날라리 같은 양아치 여자 4명 나오는 드라마 뭐지? 너 미국 드라마 보잖아. 섹스머신? 아니. 섹스 오브 시티인가? 섹스 앤 더 시티요. 나 섹스 오브 시티로 기대하는 도시의 섹스라, 이게 뭐냐. 그거 있잖아, 그 뉴욕. 뉴욕이 원래 어디 식민지였어? 네덜란드 식민지. 원래 거기가 뉴 암스테르담이었어. 그러다가 영국 식민지가 된 뉴요크, 요크, 영국의 요크 있잖아. 그러다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거거든요. 지금 뉴 암스테르담이 뉴욕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하고 영국은 미묘한 세계 경제, 이른바 대항해 시대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이제 팍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영국과 네덜란드는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 경제 강대국 흥망사에 그 얘기 안 나오나? 아, 다 안 읽어? 그 부분을 못 봤단 말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이 있어도 까만거냐. 옥천만 보면 딱 나오는데. 뭐. 여기 이 경제강제국 흥망사의 제8장 영국 전형적인 사례 17세기 그 다음에 지각생 독일 그래갖고 영국 추월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6장이 저지대 국가들이 네덜란드가 포함이 돼요. 저지대 국가들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돌아가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로 들어가거든. 동인도 회사를 네덜란드에서 먼저 세웠죠. 그러다 영국이 가잖아. 지금 네덜란드를 계속 영국은 네덜란드 모형을 따라가거든. 영국은 네덜란드 모형을 따라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그러니까 오렌지공 윌리엄이 네덜란드의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1번 문제에서는 정치적 사건으로서 명예혁명, 이게 우선 윌리엄공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이 양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 그 영국의 영국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먼저 거론이 돼야 돼. 메리 스튜어트하고 윌리엄하고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특히 종교적인 부분 함께 사람에 대해서 먼저. 명예혁명의 주역은 윌리엄공이잖아요. 의회가 윌리엄을 데려오니까 윌리엄하고 윌리엄의 부인 메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출발점이야. 출발점. 인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야기할 수 없어. 왜? 지금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종교가 뭐냐, 이게 정체 미친냐에 강하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17세기야. 17세기 왕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영국이 확확 달라지는데, 왕의 종교가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국교냐,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 왕의 취향이 중요하지. 하다못해 헨리 8세 같은 사람은 성격이 어땠다, 마누라를 맨 놈을 잡아 죽였다, 이것까지 다 얘기되고 있잖아. 시시콜콜 사생활이 아닌 거라. 왕은 공생활이야. 왕의 인생은. 조선시대 왕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왕은 왕비하고 그 섹스를 할 때도 전하 사위받으실 시간이 옵니다. 밖에서 내시가 말해줬다니까. 뭐니 이 사람 지금 음란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뭐 AV인 줄 알아 지금 내가. 그게 아니라 왕은 왕과 왕의 정식 부인하고의 이 교접은 말이야 국사라 말이지 국사. 응? 스테이트 어페어. 스테이트 어페어라 말이지 이게 국사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주 이봐 앞으로 와 이리 와 빨리 법대 한 번만 더 늦으면 이리 너 좀 넣어줘. 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제 내가 왕 그 저기 경복궁에 가면 광화문이 있어요.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 다음에 홍해문이 있어. 홍해문이 있고 근정문이 있어. 근정문은 근면하게 정치 힘쓰는 문. 그래 근정전이 있어. 근정전 뒤에 사정전이 있어. 사정전 뒤에 강령전이 있어. 강령전 뒤에 교태전이 있어. 교태전 뒤에 암이산이 있어. 네? 왜 와? 일단 이 가다를 쫙 외워주셔야 돼. 요게 동아시아 우주 질서와 동아시아의 인류, 이 동아시아 사상은 천인 합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우주와 동아시아 인간의 삶을 갖다 쫙 이렇게 깨주는 게 이게 경복궁이거든. 뭐냐? 광화문이 남쪽이잖아요. 남쪽이니까 이제 빛광자를 쓴 거야. 근데 홍해문, 근정문, 여기서, 여기는? 여기 근정문하고 근정전 사이에 이렇게 넓은 뜰락 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식 세레모니를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정문 딱 들어가면 이게 사정전이야. 사정전은 뭐냐면, 한자를 쓰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게 왕이 말하자면 평소 집무실이야. 사정전을 딱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강령전이에요. 뭐야, 이렇게 써, 이렇게 쓰는 거 있어. 편안하고 편안한, 이게 국왕의 침실. 어? 그 다음에 교태전이야. 교태전이 뭐냐? 이 한자도 다 뜻이 있는 거야. 클태자고 교접할 교자야. 이게 태가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왕비의 침실이야. 이게. 자, 이름 보면 이건 왕의 침실에 교태전 쓸 수가 없어. 왜? 이 클태자가 이거 다 왕을 가리키는 글자들이죠. 교태전은 이렇게 한식 지붕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막음새가 있잖아요. 교태전 막음새가 없어. 가서 보면 교태전 지붕 위에 막음새가 없어요.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막음새를 갖다 해놓으면 안 돼. 강령전에도 없어? 있었는데 없앤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집에 가는 길 다 올려놓을 거야. 중세자 이상해 지금. 밤마다 기와장 때로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 뒤가 이제 뒷뜰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건물 배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교태전 가서 잠자는 날을 아무튼 아 오늘 피곤한데 교태전 가서 자야겠네 이게 아니라니까. 날짜를 잡아서 가는 거야. 날짜를 잡아서. 이게 공식적인 행사야. 행시야. 행사. 어? 공식 행사라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야. 왕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종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종교 문제가. 그래서 그것까지. 명예혁명. 그러니까 명예혁명에 대해서는 책을 이제 하나씩 꺼내겠어요. 내가. 일단 곁에 두는 세계사 곁에 두어 여러분 이거는 기본으로 이거는 만인의 기본서라고 할지 이런 걸 만인의 기본서를 곁에 두는 세계사 이건 뭐냐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를 연표만 잔뜩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무지막지한 이 연표야 연표 이게 연표만 있어. 이게 동양사 파트, 서양사 파트, 한국사 파트 이렇게 연표가 있어. 이거는 역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될 책이 이거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런 게 있는 줄 꿈도 생각 못했죠. 이걸 늘 곁에 두라고 돼 있잖아. 이게 수요 역사 연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내 후배야. 저 조성훈이라고 수원고등학교 선생인데 내가 물어봤어 조성훈이한테. 야. 왜 제목이 곁에 두 눈이냐? 그랬더니, 형 그거 어디다 둬요? 그래서 곁에 둔다. 그래서 곁에 둔다. 뭐 형님도 아시다시피 곁에 두는 책입니다. 늘 손이 닿는 곳에 뭔 사건이 나타났다. 어? 가령 내가 조선시대 때 이황은 왜 똘똘했을까? 이황이 몇 년도더라? 이게 딱 펴는 거야. 그때 서양에서 뭔 짓을 했더라? 중국에서 뭔 짓을 했더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금 서울 한 구석지에 살아도 우리 머릿속에 과거 전체에 대한 세계사적 조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최소한 인간이 다달할 수 있는 보편적 사유의 출발점이지. 연표. 연표가 있어야 돼, 연표가. 이거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 안 돼. 이런 건 사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얼마냐? 4만원이네. 아이고. 비싸더라도 하여튼 이거는. 이 연표 하나만 있으면 참으로 행복해지는 거야. 이제 뭔가 우울하다. 응? 우울하다. 4대강 살리기 한다고 볼을 두 개나 쌓았다더라. 우울해. 아, 그럼 20페이지 보는 거야, 이게. 우울할 때. 아, 왕년에도 볼을 몇 개 싼 적이 있구나. 이렇게. 인간이 역사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뭐냐면,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해겔 역사철학에 보면 나와, 그 얘기가. 그래서, 아,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구나. 메테르니의 독일 연방회의가 개최됐을 때 정약용이 경서유표 모민심사를 완성했고, 바로 이때, 마피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시칠리아 농촌경찰대가 결성되었군. 이게 너무 멋진 얘기들이 쫙 있어. 이거를 마음이 우울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공부 안 되면 하우스 뭐 이런 미드 보지 말고, 이 녀석이 지금 지난 시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는가 쏘라고 할 때 미국 드라마를 보더라고. 요즘에 교단에서 폭력을 추방하려는 운동, 여긴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테레비 보지 마. 예. 테레비를 봐야겠다 생각될 때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연표.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거는 뭘 하더라도 연표가 있어야 돼. 나 이 책하고 아무 내 후배가 있다 해도 이거는 내 후배 원 오브 댐이야. 10명 중에 한 놈이야. 그러니까 걔한테 인쇄 가는지 어쩐지 몰라. 근데 어쨌든 세계사 읽기 혁신 연표. 연표를 가지지. 연표를 늘 들여다봐요. 연표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지금 저 뭐야? 우리가 지금 보는 명예혁명 있잖아요. 잉글랜드 명예혁명 성공 후 권리장전 발표. 근데 그때 조선에서는 기사황국으로 남인이 집권. 이게 나와. 장길산이 이끄는 농민반란이 일어나다. 이게 놀랬죠. 이런 그 시대가 그 시대구나. 그때 서양에서 뭐였냐? 뉴턴의 만유력이 법칙이 발표되고 있었어. 근데 우리는 장길산이 칼 돌리고 있었어. 아, 이거 심란하시군요. 돌아버리겠지? 이 연표 보면 인생이 무지하게 괴로워. 에? 뉴턴의 프린키피아 확 나오고 라이프니치 형이상학 소설 확 나오는데 크리미아 원정 러시아에서 실패 이런 게 나왔는데 아, 장길산이 이끄는 농민난 일어나다. 어쩔 수 없네 이거. 심란하네. 예? 그 다음에 의회에서 메리의 남편 제임스 2세 클딸 메리의 남편인 오라네공 빌렘 3세를 왕으로 추대함. 잉글랜드 막 이게 연표에 보면 나와버려. 책을 찾을 게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과제가 나간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사건들이 나와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가 아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연표에서 출발해야 돼. 아, 여기 다 나와버렸어. 학생이 이게 찾은 게 소용없어. 여기 연표 나와버렸어. 권리장전, 윌리엄 3세가 그래요. 권리장전 승인함, 왕권에 대한 의회 권력 우유확립, 뉴턴이 하원원이 됐네. 이래갖고. 거기까지 나와버렸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포위된 정세를 만회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팔츠 선제운행 계승권을 주장하며 팔츠 계승전쟁을 일으킴. 루이 14세 알죠? 태양왕, 짐이 곧 국가. 이게 쫄바지 입고 이게 그림 그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오늘 숙제가 루이 14세와 관련된 숙제가 있어요. 이제 미리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연표. 이게 중요해. 그때 바로 그 다음에 1689년이잖아요. 바로 그 다음 1690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 하나 생겨났어. 장희빈이 왕비가 됐어요. 이거 나왔지? 안티고네 봐라. 희빈 장씨를 왕비에 책봉함 나왔지. 이거 봐.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뉴턴이 막 만유력 사과를 먹으면서 와, 사과는 왜 떨어지나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희빈을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함 이러고 있었다고. 심란하지 갑자기.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게 이래. 그러니까 이 연표가 가져다주는 이 씁쓸함이라는 게 있거든. 이 역사적인 팩트에 묻어나는 이 행간에 묻어나는 이 씁쓸함 미치겠지. 나 이거 보면서 죽겠더라고. 아, 얘네들은 막 권리장전이 어떤 애, 응? 의회 권력이 어떤 애, 막 뉴턴은 막 만유력이 어떤 애, 여기서는 막 희빈 장씨 막 이렇게 뭐야, 막 인형에다가 막 화살 쏘고 그러던 년 아니야 이거. 예전에 이덕화가 장희빈 오빠로 나왔었잖아. 응? 쩌네 이렇게 나오고. 쩐다 쩔어. 아, 미치겠네. 일단 연표. 연표에서 출발. 기본적으로 이 연표를 딱 보면서 이 사건을, 이 연표는 왜 중요하냐면요. 명예혁명을 둘러싸고 우리가 이제 역사책을 쫙 읽잖아. 근데 보통의 역사책들은 역사 서술자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들이 달라요.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최근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도 저 체니인가 하는 사람이 저기 부통령인가 했죠. 국방장. 체니 부인이 린 체니인데 린이야. 린. 그 오윤숙의 시에 나오는 린 뭐 이런 게. 린인데 린 체니가 무슨 학술재단 뭐 이사장인가 했어요. 그 여자가. 근데 미국에서도 전국에 각 주마다 이제 교과 과정 커리큘럼 권한이 있는데 그래도 미국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커미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건이 중요하고 저 사건이 중요하다 하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이 만들어졌어.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린첸이는 미국의 보수 우파란 말이야. 그걸 갖고 시비를 걸어서 대규모 논쟁이 한번 벌어졌어. 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역사 그 지침에 조지 워싱턴 한 번밖에 거론이 안 되는데 에이브럼 링컨은 세 번이나 나오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역사는 항상 죽어있는 과거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걸 가지고 항상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사책을 고르냐에 따라서 명예혁명이 아예 고론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찰스틸리 같은 거는 명예혁명 그렇게 안 나와. 안 나와. 왜냐? 명예혁명은 정치적 사건으로 봐버리거든. 찰스틸리는. 완전히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명예혁명 이런 거 고론 안 해. 그죠? 마르크스주의적 역사를 가진 사람은 영국 그 역사에서 별로 쓰레기 없는 거라. 노동자 투쟁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표를 보는 이유 뭐냐면 연표가 그래도 제일 객관적으로 아 명예혁명을 둘러싼 전후 50년의 주요한 사건들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을 잡을 것인가 정치적 사건을 하기 위해서라도 연표가 필요하다. 곁에 두는 세계사. 곁에 두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내 이 출판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소개하는 책은 출판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다. 이 출판사에서 나 서필 출판사 어디 있는지도 몰라. 사장도 모르고 서필 이름도 후지다고 생각해. 발행 서필 잠원동에 있는데 아 잠원동 가본 적도 없어. 요 책을 그러니까 BC 4000년부터 AD 2000년까지의 연표가 다 나와 있는 일단 연표를 참조를 해야 돼. 정치적 사건으로서. 그 다음에 자 영국에서 명예혁명 그 다음에 이제 연표를 보고 나서 자기가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옥스퍼드 영국사 이런 것 정도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나온 책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예요. 책을 교과서를 일단 봐야 돼. 교과서를 이런 걸 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이런 걸 보는 사람들 있지. 뭐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책을 보면 안 돼. 그렇죠. 교과서를 먼저 통사 그런 거 흔히 통사라고 그러죠. 통사 교과서를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해줄 수 있는 책으로는 학원 상권과 학원으로 이제 상학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번즈와 러너와 미첨 이 세 사람이 쓴 서양 문명의 역사에게 일단 영국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케임브리지 프랑스사, 케임브리지 독일사,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 있나 자네 읽어봤나 일단 그거 다 읽어야 돼. 응? 다 읽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 가져오려다가 도대체 그것까지 가져오면 손이 모자라서 그거 다 사기 귀찮으면 일단 서양 문명의 역사 요거 상하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일단 봐야 돼. 서양 문명의 역사 요거를 요걸 다 보고 아 강론이 각국의 역사가 궁금하다 그럴 때 옥스퍼드 영국사 뭐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케임브리지 프랑스사 케임브리지 독일사 케임브리지 중국사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표 순서 역사책은 순서가 연표 밑에 통사 전체 통사 그 다음에 각국사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생활사 이렇게 가는 거야. 순서를 알겠어? 법대생 알았나? 숙제 해봤어 안 했어? 네? 인성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숙제나 응, 조심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강의 오래 들은 사람들은 여기 다 서약서를 하시는데 자녀를 가진 분들은 자녀가 법대 가면 호적에 파기로 하고 서약서를 쓰다 지금 자네 굉장히 위험해. 물어봐. 이 안티고네 이 사람도 여기 박종국이라고 이게 여기 뭐야 크레온이거든. 박종국이 이 사람 남편이 박종국인데 크레온이야. 서약서 썼어 나한테. 자녀가 법대를 간다고 할 때는 호적에 파겠습니다 이렇게 호적에. 지금 조심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 지금 강의 듣는 거야. 다음부터 말해야 되겠어요. 법대생 받지 말라고 숙제도 안 해오고. 서양문 이 통사, 통사를 참조해. 통사를. 통사에서 그러니까 연표를 보고 나서 각국사가 없는 사람들은 통사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 책 참조했죠. 이 책이 뭐라고 나와 있어?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만?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대목. 여기 다 나왔죠. 나도 이거 보고 알았어. 근데 저는요. 아. 딴소리만 쓴 것 같아요. 왜? 강의를 안 빠지고 듣는 거 하고 숙제를 잘하는 거 별개 문제라는 게 이렇게 증명돼 버리면 어떡하려고. 왜 딴소리 썼어요? 아니, 다 읽었는데. 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뽑아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연표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 명예혁명으로서의 이거 한다고 그럴 때는 그래서 연표가 중요해. 일단 윌리엄하고 메리하고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핵심 사건이 뭐냐. 이거 있죠. 뭐를 참조를 하더라도 책을 한 권 다 읽어도 도대체 뭘 뽑아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독서와 연구의 차이가 그거예요. 독서는 그냥 읽는 거야. 독서는. 독서 무지 많이 할 수 있어. 독서 그냥 읽는 거야. 책을 2,000권을 읽고 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냐? 못 써. 50권만 읽어도 돼. 연구는 뭐냐? 포커스드 리딩이야. 초점을 맞춘 읽기야.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아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많이 독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다독가일 뿐이야. 그런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읽고 이 부분만 더 열심히 읽고 이 부분 대충 읽어도 이렇게 배워야만 해. 선생 없이 배울 수 없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선생님은 없지만 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건 연구 아니라 독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도사라고 그래. 아주 나는 그런 사람들 경멸을 들어. 보면 무지하게 많아. 그런 사람들. 근데 포커싱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혼자서 안 될 때는 아주 표준적인 게 뭐냐? 연표다 이거지. 그래서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영구혁명, 명예혁명이다 그러면 일단 윌리엄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 그 다음에 메리 스튜어트하고 그 다음에 의회 권력하고 왕권하고의 관계. 요 두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 더 하면 영국과 여기서 아니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명예혁명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실마리를 일단 얻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2번으로 왜 내가 2번 숙제 로크 당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제적 상황 특히 근데 이걸 내가 왜 숙제로 내느냐. 지금 의회 권력하고 왕권하고의 대립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왕이 의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게 상업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 갖다가 뭐 날이면 안 된다 뭐가 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새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근대 부르주아의 맹악이잖아요. 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거든요. 명예혁명이.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더 범위가 좁혀지는 거지. 이걸 하려면 영국 잉글랜드의 경제적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잉글랜드의 경제적 상황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게 이미 이 시대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아무리 지들이 혼자 자급자족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네덜란드와의 경쟁 관계라는 것이 있거든. 즉 잉글랜드의 경제는 네덜란드의 경제하고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동시에 경제적 상황이 연구가 돼야 되는 거라. 그 한 사람이 2번 숙제한 사람. 법대. 법대는 일단 기본이야. 내가 일단 숙제한 사람 그럼 물어보는 게 일단 아무 말 안 해도. 했어? 안 했어? 2번 못했어. 2번만 못했어? 2번을 못했어. 2번만 못했어. 지금. 을? 2번만이 아니라? 단어, 조사 하나가 중요해. 지금. 2번 을 못했어? 2번 만 못했어? 2번 만. 2번 만? 아, 2번 만. 2번 만. 좋아. 자, 2번 한 사람. 2번. 2번 했나? 정리는 못하고 조사는 해왔어. 조사는 해왔어? 조사해온 거 얘기해봐. 당시, 로크 당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제적 상황. 근대 자본주의, 특히 전 지구적 자본주의 역사에서 본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또는 양국의 교류 상황. 여기까지 했어? 참 잘했어요. 듣기가 정말 어려운 거라 인생이. 자, 조사한 대로 얘기해봐. 일단 두 국가 다 해양무역이 강력했다는 국가들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보다 더 일찍 시작해서 그 선박제도가 잔재했던 나라라서 그 당시에 이렇게 배들이 대부분 다 네덜란드 배였다고. 4분의 3 정도가. 아, 전국에? 아, 전 세계에? 아니, 아니, 그 유럽 쪽에서. 그게 전 세계야.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낚시 타고, 낚시하고, 이렇게, 응? 소동파가 이렇게 적벽구 밑에서 놀던 배들이고, 정화의 대원정 이후로는 동아시아에서는, 그 계속. 그리고 네덜란드가 우선 먼저 인도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그, 원래 지중해가 중심이었는데, 그게, 그, 투르크 그쪽 피해서 이제 다니다가, 네덜란드가 일단 인도를 발견해서, 그쪽에 이제, 그 동인도에서를 세웠죠. 예,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이 그거를. 그에 이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잖아? 그럼 이 시점에서 뭐냐면, 연표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라.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몇 년도에 세워졌고, 잉글랜드가 동인도회사를 몇 년도에 세우는 걸 봐야 되는 거라. 여기서. 항상 연표를, 옆에다, 우리가 곁에 두라고 그랬지, 연표를. 곁에 두는 거야, 연표를. 그걸 봐야 돼. 몇 년도에, 뭐. 제가 알기로는 책 읽은 책에서는 잉글랜드가 동인도에서 설립 자체는 잉글랜드가 2년 먼저 앞선 걸로 예, 돼 있어요. 근데 아, 계속 잉글랜드가 먼저 세웠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 네덜란드가 먼저 세웠다고 해서.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근데 네덜란드가 주도권을 쥔 것이 먼저라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러면 몇 년도야? 1600년. 예? 1579년도부터 봐야 되거든요. 1579년? 예. 네덜란드? 예. 그 다음에 잉글랜드는? 2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지금 해상무역을 잉글랜드의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한 100년 먼저 시작했죠. 예, 건국헌장부터. 네덜란드의 건국헌장부터. 그리고? 독립전쟁이 끝나고 바로 진출.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이런 나라를 저지대 국가라고 그래요. 저지대 국가들인데 이 저지대 국가들은 항상 물이 넘친단 말이죠.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가장 발전한 기술이 뭐냐면 물 빼는 기술이거든. 당연하지. 물 빼는 기술이지. 그러니까 물 빼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첨단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과학기술 얘기를 하기 위해서야.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물 빼는 기술이 영국으로도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물 빼는 기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련된 과학적인 기술들이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령공 있잖아요. 율령공이 네덜란드 있다가 여기 들어오잖아. 그러면 거기 있던 총독이 잉글랜드로 돌아가는데 총독하고 총독 부인 메리만 둘만 가나? 사람들이 따라가거든. 거기서 문화교류가 생겨. 문화교류, 경제교류도 있었지만. 계속 또 해봐, 두 번째. 그걸로 끝? 조사 끝? 뭐, 딴 거는 이제, 뭐, 주식회사가 처음 생겼고, 이런 거. 주식회사가 처음 생겼고. 그러면 여기서. 아, 그거 있었어. 네덜란드가 쇠퇴하기 대항해 시대. 이건 서울대학 주경철 교수가 쓴 책이요. 사야 되나? 23,000원입니다. 내가 값을 말한 건 사야 된다는 뜻이야. 다 사야 돼, 씨. 역사책은 사놔서 절대 손해날 거 없어. 대항해 시대를 일단. 대항해 시대 읽었어요? 어느 책을 참조했어요? 법사상사. 법사상사. 왜, 아니, 웬. 지금 노량진에서 오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정답이 나오긴 했지만, 참조한 책이 후지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인문학은 무엇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답이 이르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 몇 년도 연표 외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거기에 이르렀는가, 그게 중요한데, 일단 이 책은 근대 세계 구조의 형성, 아시아의 평창 세계, 아시아 해양 세계 변화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해상 평창, 에스타도, 포르투갈의 해외 거점, 포르투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업과 항해술의 발달, 여기서 이제 조선업과 항해술의 발달에서 기술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선원들의 생활이 어떤가, 해적의 세계, 근대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 노예무역, 귀금속 유통,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환경과 인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은 대항해 시대에 관한 총체적인 해설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이게. 이거를 참조해야 돼. 그리고, 아까 누가, 서양의 지적 전통 누가 참조한다고 했다고 했어요. 네. 다빈치에서 해결까지 서양의 지적 전통. 요거는 지금 일단 순서가 연표를 보고, 그 다음에 서양 문명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를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이 로크 당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자연과학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제 잉글랜드의 자연과학 이렇게 나오면 지성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지적 전통 요거 근대 다빈치에서 해결까지 근대의 지적 전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요 책을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다시 말합니다. 읽어야 될 책의 순서를. 아씨, 책이 너무 두껍다. 먼저 들고 있어. 연표를 보고 주요 사태를 확인한다. 핵심 사건을. 서양 문명의 역사를 보고 명예혁명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명예혁명을 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당시 해외무역 또는 해양문명, 해양무역이 중요했으니까 대항해 시대를 참조한다. 점점 더 범위가 좁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서양의 지적 전통을 참조한다. 그죠? 그럼 이게 3번까지라. 이걸 책의 순서를 알겠어요? 이걸 책의 순서를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3번이야. 그러면 로크 당시의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자연과학. 누가 조사했어? 조사한 사람. 김성현! 말해봐. 3번. 다 못하면 맥북 뺏는다. 법사상사를 봤냐, 너도? 저는 네덜란드는 사례를 많이 못 찾아서 응. 짧게 한 문장만. 잉글랜드부터 얘기해봐. 3번 말씀. 3번? 그럼 3번이지, 그러면. 30번이야. 1620년 잉글랜드에서 구체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베이컨의 신기관이 출간됐다. 됐습니다. 그 후 생체 해부를 시도해 순환 과정을 밝힌 윌리엄 하비가 등장합니다. 윌리엄 하비 등장했다. 지난번에 데카르트 할 때 윌리엄 하비 얘기했죠? 지금 로크 시대하고 데카르트 시대하고가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 지금 영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잉글랜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윌리엄 하비 내가 얘기할 때 데카르트 우리 할 때 윌리엄 하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잉글랜드 사람이야. 잉글랜드 사람인데 데카르트가 유명한 의학자도 말했듯이 하고 자기 책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죠. 광고소서에서. 그럼 벌써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사람들도 지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거야. 왕을 추대해갖고 올 정도면 이제 네덜란드하고 관계가 있겠지. 자, 일단 윌리엄 하비가 나왔다는 거 영국에서. 그 다음에 공기 펌프를 제작하고 연금술을 폐기하는 데 기여해 근대화학의 기초를 세운 로버트 보일이 로버트 보일은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하고 서로 논쟁을 벌였던 진공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토마스 홉스는 이성적인 추론과 연역에 의해서 자연과학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인데 로버트 보일은 사람들 앞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이야말로 자연과학의 방법론임을 확증해낸 기여를 한 사람이야. 로버트 보일 중요한 사람들 지금. 그 다음에 1687년 베이컨의 연구 방법과 데카르트의 수학적 방법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식화한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출간돼요. 뉴턴은 이제 말할 필요 없는 슈퍼스타죠. 뉴턴까지 나왔어. 영국에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에서 한 사람만 말해도 돼. 이 당시에 네덜란드의 가장 탁월한 과학자 스피노자 과학자인가? 스피노자는 안경점 주인 아냐? 너 법사상사 봤구나 이거. 스피노자 법에서 좀 나와. 누군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 당시 네덜란드 제일 중요한 과학자 누구죠? 어? 호이겐스. 호이겐스. 호이겐스는 과학자인데 어떤 호이겐스? 자, 자네 얘기해봐. 호이겐스 뭐 하던 사람이야? 그냥 데카르트 주의자라고. 데카르트 주의자인데 호이겐스의 과학적인 업적은? 호이겐스 현미경 아닌가? 이건 얘기해봐. 네? 호이겐스. 그거 로버트 후크 만든 거 아니에요? 로버트 후크. 그 다음에. 이 고등학생이 제일 잘 알아 이런 거네. 자 고등학생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 가지고 논쟁한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뭐 어쩌라고? 빨리 언니한테 물어봐. 옆에 과학책 꺼낸다. 아주 오래된 과학책 같은데. 호이겐스! 우주가 바뀌던 날인가? 줘봐. 이게 지금 절판됐는데. 우주가 바뀌던 날 그들은 무엇을 했나? 이따, 나 이거는 절판된 책이라서 안 갖고 왔어요. 여기에 나와. 봐. 빨리 펴서 얘기해봐. 경제 강제국 흥망사 항공 갖고는 안 되는 거라. 사건이 이렇게 간단찮아. 김성현 호이겐스 얘기 안 썼어? 예. 이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누구예요? 렘브란트. 또? 베르메르. 또? 루벤스. 루벤스가 더 중요해. 지성사적으로는 루벤스가 더 중요해. 회화사적으로는 렘브란트일지 몰라도 지성사적으로는 루벤스가 중요해. 왜? 루벤스, 호이겐스, 숫자 돌리면 애들이 친했어요. 호이겐스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박물학자야. 다양한 방면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합 지식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이겐스가 잉글랜드하고도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앞장선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앉아있는데 리사 자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번역되질 않았는데 그 책은 안 갖고 왔어. 그래서 번역된 거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자연과학에 관해서는 이때 우주가 바뀌는 날 그들은 무엇을 했나 그것도 좋지만 과학사상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 찰스 길리스피가 쓴 객관성의 칼날. 그 다음에 아까 뉴턴 얘기가 나왔죠. 이때 명예혁명 당시에 영국 상황에서 아까 뉴턴이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럼 뉴턴도 명예혁명의 그 흐름을 본 사람이지. 뉴턴에서 조지 오웰까지 요거는 딱 함께 읽어야 돼. 여기 보면 박상희 선생이 그 뉴턴에 대해서 쓴 글들을 갖다가 번역을 하고 이 뒤에 저자 역자의 각주가 아주 많아. 그리고 이 책의 챕터 1이 과거와 미래와 과거를 바라본 야누스 뉴턴.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네덜란드 공화국의 황금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을 딱 두 번 챕터 1하고 2를 참 이거는 사서 봐도 좋지만 사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네덜란드 이 특히나 지금 내가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어땠나 이렇게 딱 묻잖아요. 그럼 이 뉴턴에서 조지올까지 챕터 2만 보면 돼. 문명의 금자탑, 네덜란드의 문명의 금자탑, 에스파냐를 제압할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고, 네덜란드가 팽창해서 유럽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떼돈을 벌었으며, 그 다음에 상인 중간 계급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상은 어땠고, 네덜란드의 사상은 어땠고, 거기 더 나아가서 낡은 지식과 새로운 지식, 과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황금시대의 문화, 네덜란드의 문화, 그 다음에 여성은 살벌한 사회체험이 넘어서 위대한 시대를 표현한 화가들까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명예혁명을 갖다가 전후한 요 시대 네덜란드 있잖아요. 네덜란드 공화국의 황금시대야. 요 챕터 1을 딱 보면은 답이 이제 적어도 3번까지는 나오지. 2번, 3번은. 여기서 쫙 찾을 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여기 딱 나와 있는데 미술품 사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술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 화가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교황과 같은 패트론의 후원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대중들을 상대로 그림을 그리고 팔기 시작하기 했고, 아까 자네가 말한 것처럼 17세기 네덜란드의 내적 본질을 보여주는 화가 베르메르, 내적 본질을 보여주는 화가 베르메르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본문 깊이 읽기 그래갖고 번역하신 박상익 선생이 무지하게 많이 각주를 달아놨어. 본문만큼이나 각주를 많이 달아놨어. 이게 좋아,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은 31,000원. 알겠죠? 여기까지. 호이긴스가 외교관이라고도 되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할. 문화가 그렇죠. 호이긴스가. 그러니까 호이긴스를 여기서 우리는 과학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박물학자라고 그래야 돼. 그런 사람도 우리가.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쯤 되겠죠. 박물학이라고. 외교관이잖아 김용옥 선생님. 이제 평양도 갔다 오시고 주체 미술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호이겐스나 나중에 그 프로이센 그 지역에 라이프니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외교관이고 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문화가 사실은 유럽 사람들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서의 유럽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연합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동아시아는 그런 경험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곁들여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여러 번 내가 소개했지만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이건 다시 쓰는 근대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읽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다. 좀 지식의 가오를 한없이 높이고 싶다. 그럴 때 경제 강대국 흥망사를 보는 겁니다. 조현주 씨는 이거부터 읽었잖아. 실패한 거지. 최후로 이거는 값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겠어요. 이건 무작위 옵션 책이에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정말로 경제 강대국 흥망에 관심 있는 사람만 보면 돼. 이거는 알겠어요? 순서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난주에 내준 이 과제가 1번, 2번, 3번까지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들어가죠. 처음에는 정치사지만 정치사에서 시작된 듯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경제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런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경제라는 게 기술이 발전하고 해야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그 자연과 그리고 그들의 그 교류, 경제 교류. 이렇게 해서 범위가 좁혀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로크 정치 사상의 방향은 1번, 2번, 3번을 배경 지식으로 깔고 쓰는 거란 말이죠. 숙제 딱 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걸 다 해서 A4용지 한 면으로 정리해야 돼. A4용지 한 면으로 했어요? 어, 대화 좋아. 이따 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크 정치 사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이제 이거는 오늘, 내일, 아니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할 얘기지. 제가. 그래서 어떤 정치 사상을 근대 정치 사상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 정치 사상이 등장하게 된 콘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콘텍스트를 볼 때는 이런 순서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준 과제가 바로 그 콘텍스트를 볼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지점들입니다. 먼저 그 정치 사상이 생겨나게 된 직접적인 정치적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직접적인 정치적 사건 바로 밑에 놓여 있는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술적인 측면들. 요 세 개가 함께 움직여요. 기술, 경제, 정치. 요 세 개가 근대 세계를 함께 움직인다. 미국이 미합중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 노릇을 하고 경찰 국가 노릇을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 군사력이 나오죠. 군사력이 어디서 나와요? 기술력에서 나오잖아. M16 총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하겠어요? 네? 내가 밀리터리 더 큰 거 알죠? 나 밀덕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병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이거 사이트는 내가 다 알아. 미국 해병대 최신 무기가 뭔지 내가 다 알아. 그 무기들이 얼마나 그 잘 만들어진 줄 알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경찰 국가 노릇하는 거야. 한국이 나로 우주선 왜 못 쏴요 지금? 왜 안 날아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튕기고 있으니까 못 날아가잖아. 이거잖아. 이 국방연구원에서 키다. 요 가봐. 가서 물어봐. 이 사람들한테. 500m 전방에 있습니다. 키다가. 불을 켜. 그래서 키다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근대 세계의 자연과학은 과학과 기술은 경제, 정치가 함께 맞물려 가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내가 1번, 2번, 3번이 함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봐야 돼. 로크 시대부터. 콘텍스트를 볼 땐 그 세 개를 봐야 되는 거라. 알겠어요? 전혀 그거와 관계.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 개발하잖아요. 그 핵을 왜 개발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발언권을 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정치적이잖아. 정치와 과학기술이 붙어있잖아요. 파키스탄? 우리가 보기엔 파키스탄 맨날 홍수만 나고 별거 아닌 나라잖아. 핵 보유국이야. 핵 보유국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를 쓰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쫓아내려고 그러지. 왜? 탈레반이 파키스탄을 장악하면 탈레반에게 핵이 들어가잖아. 그럼 탈레반이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세력이 큰 세력이 되잖아요. 이미 현대사회가 그렇게 움직여. 과학기술과 경제와 정치가 움직여. 근데 그 연원이 어디 있느냐? 17세기부터 있단 말이죠. 근대 세계를 이해할 때는 항상 정치, 경제, 기술 요 세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과학 그러면 과학과 기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위인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래. 마리퀴리 그놈은 그 위인전 때문에 피에르 조금만 참아요. 손을 온 손을 녹여. 나도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 마리 우리 힘냅시다.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왜 그래? 뭐하나 왜 그래? 그래 나오지. 그 사파도 기억나. 둘이 손 요렇게 잡고 둘이 딱 이렇게 난로가에서 둘이 손을 딱 이렇게 요런 장면 나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 중에 내가 가장 그 정말 본받고 싶은 학자 김영식 선생.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하시고 하버드대에서 물리화학, 화학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또 프린스턴 대학 가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 짜증나 죽겠네. 그런데 77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 화학과 교수였는데 그러다가 2001년부터 또 동양사학과 교수야. 이런 이 양반이 쓰신 과학에 관한 강연을 한 과학 에세이집 과학 역사 그리고 과학사 이거를 봐야 돼. 이제 이거는 아, 현대의 과학이 이렇게 가는구나. 근대 이래로, 과학혁명 시대 이래로 과학이라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더 이상 우리는 마리큐리와 피에르큐리의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없어. 그 유인전 없애야 돼. 그 유인전과 이 책을 함께 읽는다. 그러니까 마리큐리 유인전 읽을 때는 이걸 함께 읽는다는 조건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과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 아니거든. 빅사이언스거든. 거대과학이거든. 나라에서 돈 들여갖고 하는 거거든. 자연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 아닌데 자꾸 붙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학문이란 말이죠. 뉴턴이 하원은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항상 잊으면 안 돼. 그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과학 역사 그리고 과학사 김영식 선생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건 정말 정말 주옥 같은 김영식 선생은 정말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 내가 아무한테나 선생 소리 안 붙이지. 응? 내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 선생 소리 붙이는 사람 다섯 명도 안 돼요. 응? 김자, 최자 이런 것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